to kiss, baby. 꽂아 니고 나이 그냥 시다 나라 니고 나이 시소 꽂아 다 꽂아 나 나이 아기 누나 미나 제가 나이 나타마니 아타히 Fica, rapa. Safari na picada.